역사적인 6.15 북남공동 선언 발표 16돌새에 점하여 도이출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가 9일과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위대한 김정일 각하의 탁월한 용도에 의하여 펼쳐진 6.15 통일시대는 조선통일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하면서 김정은 각하께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용도자의 필생의 염원이고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고 지적했습니다.